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난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거짓말이라고 전부 날 위한 거라고 애써 웃으며 날 돌려보내 네가 미웠지만 Thank you.